so good to be back. And there's something I want to say. Are you ready? Now, drop the beat, yo. 가까스고 장한 나좀 맞춤 바라고 죽급사도 마좀 사줄까 바라고 장한 타로스가 바기바기 친다무 죽급사양이 약구 가까스고 장한 타로스만 유지고 하쿠 마우가 못 만든 아깝다고 장한 타로스가 못 만든 이틀 말고 뒤를 밟았다고 까딱한 뒤를 밟았어 린구 까딱한 뒤를 밟았는 두와 까딱한 뒤를 밟았어 무와 여수를 밀리기 가까스 I do.